서마 지눈이 내려 Now it's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하얀 거리마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네 맘은 어떤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 시작해볼까 연습한 멘트 뚜벅뚜벅 걷는 발걸음이 벌써 네 앞에 도착했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야 귀요미 루돌프네 오늘이야 내 2012년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